Yeah. Okay. Oh.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. 지금 위험해. So dangerous.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. 나도 날 몰라. Oh. 숨이 자꾸 멎는다.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. 나를 보며 웃는다.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. 눈앞이다 캄캄해.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때 귀까지 가까워진 숲속 때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걸. 아무도 널 못 보게 불이 감추고 싶어. 가는 선 채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. 그녀를 넘본다면 나를 먼저 넘어봐.